네가 내게로 와 잠겨있던 내 맘 두드린 그 순간 내 옷에 스며든 네 향기처럼 몰래 들어왔지 난 이미 닫혀있던 내 맘을 미소로 열어준 너의 모습에 끌려 이 감정이 뭔지 난 알고 싶은데 우린 진심을 숨겨해 See why do we make this up 서로를 바라고 있는데 Why do we keep this up See why do we try so hard 내 맘은 말하고 있는데 Sounds better.